깊어진 네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너만 보는 내 눈빛 속에 너 같은 This love You got me funny, funny. I can't stop this My I'm